이제 나도 널 잊겠어. 너무 힘이 들잖아. 원하는 대로 해줄 순 있지만 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런 나를 욕하지 마. 후회할지도 몰라. 철없는 생각 시간이 흐르면 그땐 이미 늦은 걸.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아무도 모르는 사랑을.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너도 알고 있잖아. 끝이 없는 걸. 서로 참아야만 하는 걸.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나를 지켜봐줘. 나를 지켜봐줘. 아무도 모르게